생각이 조금 감아버린 두부. 넌 지금 막 좀 깨어나 첫 날개를 펼친 butterfly. 오직 너를 위한 무대 밝아지는 조명 아래 날아오르네. 그냥 영화죠. Yeah. 생각은 이제 현실이 돼 영원해졌다고. 그렇다고. Yeah, yeah, 다 깜짝 놀랄 거야. One thing, 뜨뜻한 생긴 것 나의 one thing. 너희 맘에서 눈을 떠 기다렸던 하얀 butterfly 젖었던 날개 펼쳐 난 날아가 이제 터질 듯한 내 맘 따라 boom boom boom. Yeah, yeah. 온 세상이 다 나를 따라 zoom zoom zoom. Okay. 시작해 꿈꿔왔던 날 만나게 시켜보니 영시 영영붕 두근대는 마음이 홀린 듯이 이끌린 눈부신 와우